속에 지쳐 우린 정답을 찾아 힘을 썼지만 언순 amazing in the darkness 끝없이 길을 달리고 달려봐도 저 수많은 거짓의 웃음들이 우리 갈라놓을 수 있어 정말인 걸 baby 우리만 믿어야 해 두 손 놓치면 안 돼 영원히 함께여야 해 야 해 남들은 얘기해 이런 놈은 바보들 아이. Why I wanna use my head? I don't wanna calculate. Love and a fitness, feeling like a fitness. 머리 쓰면 사랑한 적 없기에 추울 걸 알아. 겨울처럼 말야.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.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. Yeah, 내 같은 것도 오지 않아도 돼. Let them be them. Let us be us. Love is amazing, but you is amazing. Yeah. 막혀있는 미로써 막다른 게 이 심장 속에 우린 가내고 있지 yeah 여기 하나 다른 빛 그녀가 널 향해 대고 있기 yeah 명심해 때론 거짓은 의사의 가르라니 싫어하는 너를 속이려 하지 but 그럴 땐 내게 집중해 어둠 속에서 누리며 충분해 덧없는 거짓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밀 끝이 없는 밀어주자 내가 Take my eye 손을 놓지 마 생각해 yeah 영원은 어렵대도 yeah 해보고 싶다 go 그래 영원을 보자 go 두 만의 산 두 만의 climb 두 만의 세계 예측 두 만의 맘 추구하